하면 착하고 공작이 맞아야 사랑이 이루어진다. 사랑이 너 척해라 난 착하마 혼자서는 외로워 살 수 없는 세상 힘겨워서 갈 수 없는 그 길 너와 나 둘이라면 저 산도 옮길 수 있고 나 둘이면 별도 날도 딸 수가 있어 너 쿵해라 난 착하마 너 척해라 난 착하마 공짝이 맞아야 척척이 맞아야 너 더 좋고 나도 좋더라 쿵하면 착하고 쿵짝이 맞아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역사가 너 척해라 난 착하마 혼자서는 외로워 살 수 없는 세상 힘겨워서 갈 수 없는 그 길 너와 나 둘이라면 저 산도 옮길 수 있고 너와 나 둘이면 별도 날도 딸 수가 있어 너 쿵해라 난 짝하마 너 척해라 난 짝하마 공짝이 맞아야 척척이 맞아야 세상 사는 살맛이 나는 나